속에 숨어 있었네.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.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. 내가 마음 바쳐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주오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